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국승열 선교사님께서 예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가 아주 무척 추웠습니다. 금요일까지 아주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어제부터 날씨가 좀 풀리더니 오늘은 이영숙 어르신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봄날 같다, 이렇게 한 주 안에 혹한과 또 봄날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래서 오늘 꽃꽂이도 이렇게 새순이 다가오는 봄을 이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새순으로 목사님께서 아름답게 강단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서 뭐 원래 유행했던 말이지만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이나 많은 곳에서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옆사람에게 한번 우리가 그 얘기를 보기만 했지 실제로 누구한테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을 뭐 카톡으로는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언어로 전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옆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봅시다. 2018년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2018년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네,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이 이제 무술년 해다 보니까 그것을 방금 목사님께서도 조금 인용하셔서 꽃길만 걷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모두 다 행복하시게 뭐 이런 반말이 아닙니다. 반말이 아닙니다. 또 중고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 행복하세요라는 말들. 예. 여기서 개는 이제 매니를 뜻하는 거죠. 머치를 뜻하고요. 개 행복하세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큰 게 아니겠죠. 아주. 행복은 굉장히 작고 소박한 것일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사하는 삶이겠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행복한 것이겠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겠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16장 본문을 보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의 항복을 받아내게 되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고 뒤에서 쫓아오는 파라오의 군대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이 그 홍해 도화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다다란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의 그 찬양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줄인 목을 채우기 위해서 마셨던 그 물이 쓴물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죠. 이제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이제 신광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 그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들이 다 떨어질 때가 된 것이죠. 이제 급하게 출애굽을 진행하게 됐고 식량들은 이제 바리바리 싸서 왔겠지만 광야에서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이 갖고 온 식량들은 다 이제 바닥이 난 상황에 배고픔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이제 채우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같이 성경책을 펴서 한번 찾아볼까요? 보게 되면 앞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불평과 원망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라와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또 모세와 아론 앞에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이 불평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6장 3절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죠.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배불리 먹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 이전까지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배불리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굶주렸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결정하고 파라오에게 대항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들이 당하는 고통은 점점 배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번성이 무서워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 아들은 나일강에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처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굽에서는 가마 곁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배불리 먹었었다. 근데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한다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찌 보면 불평과 원망, 불행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기억이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 앞에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김명희 성도님이 만드시는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을 제가 지난주에 재방송으로 하나를 봤었는데 강신주 그 대중철학자죠. 강신주의 그 강연을 봤습니다. 이제 무술년 새해를 맞아서 아마 어쩌다 어른 팀에서 행복에 대한 이런 강연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강신주 역시도 행복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행복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강의를 다 보지 못했고 강의 내용 중에 짤을 그 카카오 TV로 본 건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고3 학생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강신주가 지금 행복하냐 중학교 때가 행복했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고3 학생들은 중학교 때요 라고 답을 하죠. 그러면 중학교 때가 행복했니 초등학교 때가 행복했니 초등학교 때요 라고 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뜸을 들인 다음에 그 학생들한테 그러면 지금이 행복하겠냐 대학교 때가 행복하겠냐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이요 라고 답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질문의 패턴과 자신의 답이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이라고 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연애할 때가 행복합니까 결혼할 때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애라고 답을 한다는 겁니다. 답을 한다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은 과거를 더 행복하게 느낄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의 인간은 과거를 더 행복하게 느낄까? 뭐 그 사람이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행복에 대한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옛날은 행복했지 라고 옛날은 행복했지. 그리고 지금을 그래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의 현재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때 정말 가난하고 중노동과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때의 기억들을 왜곡해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먹을 거를 배불리 먹었고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어떤 이유,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 뭐 예를 들어서 최상의 때와 최악의 때를 비교해서 지금이 최악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인간이 죄인인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것이다. 극단적인 것 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상의 과거의 최상의 때와 현재의 최악의 상황을 비교해서 지금 나는 불행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이제 신앙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죠. 이것이 불평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불신앙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의 가장 좋았을 때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안 좋았던 때를 비교하면서 지금 내가 고통을 겪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라는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신앙과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근데 그 근거를 보면 비교의 대상 자체가 매우 균형 잡히지 않은 아주 극단적인 비교 안에서 사고하고 그 사고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게 만드는 최악의 때와 최상의 때를 비교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의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의미를 만나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출애굽기 16장과 요한복음 6장을 한 시야로 바라볼 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는 시차를 두고 있긴 하지만 1500년 전에 신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 사건과 대단히 유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백성들의 일시적인 열광, 일시적인 열광이죠. 열광에 예수님은 불편해하시고 그 배를 타고 그 지역에서 건너편 마을로 옮겨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마을에서 산 랍비를 만나게 되는데 오병이어 사건 이전과는 다르게 이 랍비가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전까지는 냉랭했고 차갑게 대했다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랍비의 반응이 예수님을 환대하는 반응으로 바뀌게 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오병이어 사건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지금 나를 환대하는 것이지 이 사건의 어떤 본체를 너희가 보게 된다면 역시 나를 박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만나 사건과 연결을 시키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이 어떤 대조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만나는 자기가 주는 것은 참떡이라고 이야기하고 떡을 통해 모세의 만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배부름이 지만 내 참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런 비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만나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이 가르치는 그 본질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늘에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자기 자신이다. 만나가 가르치는 만나 사건이 가르치는 궁극적인 본질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인 바로 자기 자신. 이거 오병이어 사건 역시도 너희들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생명의 떡이 된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6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 그 자체를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예수를 임금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해석, 만나 사건에 대한 해석을 접하고 나서 저들의 반응은 수군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군되기 시작해요. 뭔가 이상한 거죠. 이 공기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중얼거리다, 불분명하게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막 웅성웅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웅성웅성되기.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전혀 굽히시지 않습니다. 하신 얘기를 또 반복하시죠. 41절 42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47절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이 요한복음 6장의 구조인데요. 백성들이 어떠한 의문을 제기하면 예수님이 그 의문에 대해서 그 말이 맞다라고 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어떤 자기 주장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니 내가 예수의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신의 주장과 백성의 이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서 역시 이 주장을 또다시 펼치십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또 나아가시죠. 그러니까 일종의 계단식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반발과 역시 예수님이 이 주장을 다시 한번 강화하시면서 한 번 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다른 이야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5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인데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 마이 스킨이다. 내 살이 만나고 내 살이 오병이어가 가르치는 그 사건의 본질이다. 나는 너희에게 내 살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들의 수군거림이 뭐로 바뀝니까? 이제 다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어찌 보면 레위기 율법에 근거한 거죠. 사람을 먹으라니.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고 시체라면 만져서도 안 되는 부정한 것인데 예수님이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들의 수군거림이 다툼으로 비화되게 되는 것이죠. 다툼으로 어떻게 살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지만 앞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것에 대한 반대되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주장을 다시 한번 펼치시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저들의 다툼 어떻게 내 살을 먹으라 하느냐라는 저들의 이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펼치시면서 그 주장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게 되죠.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6절부터 58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해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잘 될 줄로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새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 심리적인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엄청난 외적인 유혹과 또 내적인 관성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아멘이라고 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원천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동기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용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치가 되고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예수가 내 삶의 능력이 되는 모조리 내 삶 모조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직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살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와 만나가 가르치는 것은 생명의 떡이다. 그 내 살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밝히시진 않지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최종적인 운명인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죠. 십자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이 섬뜩한 말씀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죽음을 십자가를 살아가게 될 그 백성들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첫 번째 때 백성들을 열광했고 두 번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수군댔고 그것이 내 살이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다퉜고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은 어렵다입니다. 어렵다. 6장 60절을 볼까요? 6장 6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아멘. 어렵다. 백성들의 반응이 널뛰게 하는 거죠. 열광이 수군됨으로 수군됨이 다툼으로 다툼이 어려움으로 이제 오늘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66절에 보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떠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떠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떠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도 갈 거니? 너희도 갈 거냐? 누가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죠. 예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이유는 교회가 요구하는 수많은 의무들 예배, 봉사, 직분, 전도, 헌금 때문이 아니라 아니요 그건 어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대형교회가 왜 부흥할까요? 그것만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거는 쉬운 거예요. 사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내용 자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세상을 기웃거리면 그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세상 속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믿는 바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어떠한 내용도 믿음을 확인해주고 믿음을 증명해주고 믿음을 지지해주고 믿음을 설명해주는 그 어떠한 것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저에게도. 저는 다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강신주의 강연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강신주의 말처럼 고등학교 시절보다 중학교 시절을 더 행복하다고 우리가 느끼고 과거에 더 큰 행복이 있었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예수를 믿은 후보다 믿기 전이 더 행복했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관성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사고의 관성.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한 사고가 확장되면 더 나아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강신주의 결론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이렇습니다. 인생은 항상 힘들다. 항상 힘들다. 초등학교 때도 힘들었고 중학교 때도 힘들었고 고등학교 때도 힘들었고 대학교 때도 힘들었고 나이가 들어도 힘들고 젊을 때도 힘들었고 인생은 항상 힘들다. 출애굽의 표현대로 하자면 애굽에 있었을 때도 마라였고 애굽을 나왔더니도 역시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강신주는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그 힘듦을 위로해주는 순간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강연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마라 그 고통인 인생 그 마라가 그 고통이 누구를 위한 고통이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를 위한 고통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고통이냐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고통이냐 허상을 위한 고통이냐 본질을 위한 고통이냐 순간을 위한 고통이냐 아니면 영혼을 위한 고통이냐 종으로서의 고통이냐 아니면 자유인으로서의 고통이냐 파괴적 고통이냐 아니면 창조적 고통이냐 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라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마라가 그치지 않는 이 우리의 인생의 경주 이걸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믿음 하나를 붙들고 이 마라의 인생길을 완주해서 바울의 고백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다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어떤 고민이겠죠. 고민. 출애굽기 16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못 보셨으니까요. 16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사는 들으셨답니다. 들으셨다. 들었다. 듣다라고 하는 이것이 네 번 등장하는데요. 근데 그 앞에 그 들었다라고 하는 동사 앞에 무엇을 들었냐?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출애굽기는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들으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시브리어가 샤마라고 하는 시브리어인데 그 뜻은 경청하다, 동의하다, 이해하다, 주의하다, 찬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찬성한 것이고 그것을 경청하여 들으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셨나요? 우리 16장 12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2절. 출애굽기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원망에 대한 응답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고 불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일관성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을 해보니까 한이한테 저 아빠 박창규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아침때가 다르고 밤때가 다른 기분 좋았다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관대하고 자비로 성모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하고 자비롭고 관대한 아버지가 없다가도 한순간에 무서운 아버지로 돌변하는 그러니까 저는 한이한테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너는 뭔데? 라고 너는 뭔데?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너는 뭔데? 라고 한이가 질문을 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죠. 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가 한이를 위한다기보다 어찌 보면 한이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제가 어저께 지섭이 면회를 갔었거든요. 우리 전사님하고 도은이하고 사실 토요일 오전 시간에 임신한 아내와 그 요즘에 진짜 한참 그 뭐 정말 역동적인 하늘이를 두고 면회를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섭이하고 약속을 했고 또 이 추운 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지난주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아 그 좀 위로해 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전사님하고 서도원 형제하고 이제 치킨하고 피자를 사가지고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가고 나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죠. 우리가 뭐 캄보디아 선교를 간다든지 소완도 선교를 간다든지 우리가 그들한테 뭐를 주려고 갔는데 항상 우리가 뭔가를 받게 되죠. 사실 저에게 지섭이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지섭이가 저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제가 면회를 갔는데 지섭이가 자기 동기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 동기가 와서 앉아서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면회 가면 음식들 같이 나눠 먹고 싸제 음식이니까 치킨이나 이런 거 나눠 먹으면서 그 지섭이 동기가 저한테 목사님 지섭이가 사회 얘기를 할 때는 거의 목사님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라고 그 지섭이 동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굉장히. 그래서 돌아오면서 느낀 생각은 내가 지섭이를 위로해 주러 간 게 아니라 내가 지섭이한테 위로를 받으러 갔구나. 이게 인간의 존재이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사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관계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은 100% 순수하고 100% 맹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100% 순수함과 그 100% 맹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존재만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존재만이. 어떠한 필요 때문에, 의존적인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함으로 맹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내가 여호와다. 나만이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나만이 너에게 마르지 않은 물을 줄 수 있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은 양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호칭은 너희는 나의 포제션,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백성,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백성이 아니라고요. 마이 패밀리입니다. 사실 그 암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너희는 내 가족이다. 내 나라다. 그리고 아직 출애굽기까지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딸이다. 출애굽기 16장을 요한복음 6장과도 연결했지만 출애굽기 16장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주기도문과 출애굽기 16장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주기도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질과 그 청사진을 담고 있는 위대한 기도이죠. 근데 그 주기도문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파테르라고 시작을 합니다. 파테르. 아버지. 하늘에 우리 한글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을 하지만 헬라어로는 파테르 휘몬 아버지 우리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는 아버지. 이제 아버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상의 안티테제로 등장한다고 그랬죠. 세상의 안티테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무관심과 그 폭력,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음이 세상에 대한 안티테제로 등장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깨트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깨트려야 됩니다. 신앙으로 내 경험을 새롭게 해야지 내 경험으로 내 경험을 신앙 속에 자꾸만 투영하면 우리의 신앙마저도 일그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마저도. 내가 갖고 있는 원 경험들을 깨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아버지 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김영봉 목사라고 하는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감리교회인가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주기도문 강해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기존 그 전통적인 이미지를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박해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가장 그 위대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영곤 목사는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아버지냐? 사랑을 허비하는 아버지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 그 김영국 목사님은 그 누가복음 15장을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탕부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탕부. 그 무엇을 낭비하는 아버지냐? 사랑을 낭비하는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면 탕부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이죠. 허비이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아니요. 세상까지 갈 것,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책임 있는 목회자이지만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수량으로 측정하자면 1도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치지 않고 사랑하세요. 그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기분 나빠하시고 더 사랑하면 좋아하시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시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없다면, 이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주시는 제사함과 부활, 영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 역시도 불완전하고 가변적이고 일관적이지 않은 우리도 완전한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마라의 결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마라의 결말입니다. 성도의 삶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라이지만 우리의 삶의 결말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존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제 지난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고통을 달랠 수 없고 또한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점점 더 알 수도 알려고도 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인생의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과 우리의 이 치사하고 비루한 이 존재의 원망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이 시시로 때때로 베푸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사랑과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완전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만나들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된 지 두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어깨 위에 올라간 인생의 짐은 두 주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영원 같고 순간순간이 끝나지 않은 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우리의 숨을 조여오고 우리를 힘겹게만 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마라의 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라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당신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그 완전 가운데로 초대하시며 마라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토해내는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응답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어둠을 헤쳐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